뒤로 하고 우리 행복했었던 그 순간을 찾아가 분명 사랑이었지 헛된 거짓말은 아니었지 나는 널 사랑했고 너도 날 사랑한다 했잖아 꼭 잡은 두 손과 서로의 숨결만으로 모든 게 충분했던 그때 그대로 돌아가 널 잊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줄 수 있는 만큼만 바라보는 거야 그대로 돌아가 너를 좋아한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날 속여보는 남겨진 그리움을 지워내는 건 내 몫인 거라 그대로 돌아가 널 잊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줄 수 있는 만큼만 안아보는 거야 그대로 날 속여보는 거야 너도 내가 그리울까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 둘만의 영원을 약속하는 상상을 할까 또 아닐까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난 너 끝이 난데도 또 다시 너를 만나고 다시 널 보내줄게